한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.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서도 난 아직 잊지 못해요. 철없던 나의 가슴에 당신은 깊은 정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.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. 당신은 깊은 차